경의하는 김정운동 측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돌째 즈음에서 앙골라 공화국 대통령, 까메른 공화국 대통령, 에집트 아랍 공화국 대통령, 수단 공화국 대통령, 기내 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 왔습니다. 축전들은 김정은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조선인민에게 복리와 번영이 있기를 중심으로 축원한다고 하면서 그에게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